김창현을 외쳐봅시다. 멈춰라. 중단하고 열정페 사제. 안녕하세요.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충북. 이번 라디오 방송은 노조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충북의 콘티넨탈 사업장 금속노조지부 노조원 조남덕 김종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 측의 모욕적이고도 차별적인 노조 파괴에 맞서서 사람다움, 의리, 염치와 사랑을 꿋꿋이 지켜온 두 사람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37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질력은 유시하기는 아직도 사제를 아니 열사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원이고요. 예. 지금은 좀 많은 좀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조합원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배고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지회장하고는 또 어찌됐든지 간에 20년 지기가 됐어요. 같이 한 게. 그래가지고. 96년부터. 그러면, 96년도에 제가 입사하고, 그 입사하고 나서 한, 예, 한 1년 정도 있다가 형님들을 알게 됐고, 저한테는 선배. 여기는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 트로닉스? 아, 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요 발음하기도 또 힘들어요. 거기다가 영어야. 맞아. 영어는 또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2012년도 전까지 12년 9월 전까지는요 금속노조가 단일노조 하나만 있었죠. 그리고 9월 7월 달이구나 7월 달에 복수노조가 생겨가지고 네. 조합원이 한 350명 있었는데요. 그때 안녕하세요. 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예. 어용노조라고 하죠. 그쪽으로다가 그 돈에 의해서 같이 함께하던 조합원들이 한 300명 정도가 그 어용노조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진짜 많이 갔구나. 예. 그때 이제 임금 차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하고 또 박윤종 지금 이제 지부 사무국장이 있는데 9월 달에 저하고 해서 두 명이 해고됐어요. 그리고 그게 그 같은 해예요? 네, 같은 해. 그러니까 12년도 300명이 모두 어용노조로 간 그 네. 해에. 근데 그때 참 웃겼었던 게 9월 12일 날 이제 해고가 됐거든요, 저희가. 네. 9월 12일 해고가 됐는데 그날 그 어용으로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550만 원의 그 저기를 줬어요. 그 특별 성과급을. 성과급을? 네. 누구는 성과급 550만 원 받고, 누구는 해고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해고돼서 지금까지 여기 조합 사무실에도 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까지는 네. 이제 대전 충북지부 수석 부지부장으로다가 활동을 하다가요,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지금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조합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8년도에도 제가 해고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해고요? 그때, 네, 그때에도. 그때도 같은 회사는 아니었죠? 그때도 같은 회사였어요. 그때는 이름이 콘티넨탈이었어요? 네, 그때는 콘티넨탈이 아, 아니라 콘티넨탈이 아니었지. 그때는 지금 뭐였었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만도기계 청원공장이었어요. 아, 98년도에는? 98년도 공권력 들어오고 나서 98년도에 해고를 당했죠. 저랑 같이 당했어요. 네. 이분도 진짜. 네. 네. 네. 아이고, 사진 수정 웬수 같으니까. 공중전 다 묻고. 그러면은 20년, 와, 진짜 오래됐구나. 오래됐죠. 그러면 그 20년 전에는 두 분, 뭐라지? 총각이셨나? 아니면 결혼하셨었나? 그때는 총각이었었죠. 제가 97년도 11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총각이었었고요. 저는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회사에서 26세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나이가 지금 44인데 예, 공장 다닌 지 21년 됐죠. 21년 됐고 하여튼 예, 그때는 정말 파릇파릇했어요. 예, 밖에 나가면 뭐 야간 끝나고 뭐 제 아가씨들이 뭐 피로회복제 주고 막 그랬었는데. 어. 웬일이야. 지금 네. 지금 형님이 다 늙어가지고. 아니에요. 두 분 다 너무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될까? 호남형이라고 해야 되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런 표정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많은 걸 겪으셨잖아요. 종원이 형이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2012년도 복선호 좀 생기고 나서 네. 저희 지금 있는 공간이 이제 도조 사무실이잖아요. 네. 회사가 이제 여기를 뺏겠다고 공문이 온 적이 있었어요. 2012년도 네. 말쯤 해가지고 공문이 와서 조합원 숫자가 줄었으니까 도조 사무실을 비워달라 이런 공문이 왔었고 그때 설왕설래 했었고 실은 이제 노조 사무실을 지키려고 네. 조합원들이 현장이 현장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멀어요. 아, 그래요? 쉬는 시간마다 여기 올라왔어요. 여성 조합원들도 올라오고 여기 지키려고 네. 지키려고 그랬었죠. 그 뭐 올라와가지고 네. 라면도 끓여 먹고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금성노조 조합원들이 지금 50명 남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평소에 노조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넘어갔어요. 전직 노조 간부도 넘어가고 말 많은 사람들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50명만 남았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 남을까 도대체. 남은 사람들 중에는 실은 이렇게 사표를 써놓고 넘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뭐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네, 내가 돈 옆에 내가 넘어갈 수 없다. 우리 집안의 피가 그런 피다. 못 넘어간다 나는. 그렇게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밤만 되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형님 정말 미안한데 내 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만 받고 넘어오겠다. 그리고 이제 아줌마들은 밤마다 전화해서 이제 미안하다 울고 네? 정말 미안하다. 어? 근데 내가 먹고 살라고 나온 거 아니냐. 넘어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처음엔 짜냈는데 시간 지나니까 사람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실망이 되세요? 바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옆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해고를 당하고 물론 회사가 금성노조에 남아있으면 손해도 주고 그리고 고용상에 뭔가 이렇게 큰 위협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두 분이 왜 남아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하고 궁금해하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두 분 이유가 궁금해요. 왜 남아계세요? 금속노조에? 근데 왜 남아있나? 아니, 난 그게 궁금해. 나는 남아있는 게요. 예. 네. 그게 이렇게 와보니까는 어떤 의무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무감? 네.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거고. 그 전에 뭐 계속적으로다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활동하는 것들이 이런 조합 활동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옳은 일이거든. 네. 네? 그러면은 옳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네. 그 누군가가 뭐 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아무도 그 옳은 일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이게 아 저거는 뭐 저긴데 아 그냥 그러면은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법은 없어도 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사람의 양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본 도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영위하는 거지 다 야 돈 때문에 내가 누가 제가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는데 누군가가 처음에 네? 나를 와서 해고자를 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해고자를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칼을 한번 찔렀어요. 죽었어 이미. 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네 그럼요. 죽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찔렀다고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군가는 좀 그래도 아,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 네. 같이 가지고 근데 350명 중에 지금 50명이 남아있지만 네. 그래도 50명은 누구 어디 가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저들 300명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 그렇잖아요. 뭐 일제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때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도 그 잔재가 쭉 남아있어가지고 뭐 우리 박근혜 여사나 어? 그 아버지인 저기 박정희나 다 일제 잔재들이잖아요. 네. 그들에 대한 어떠한 그 심판이나 아니면은 사과나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통해져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남아서 끝까지 갖고 가야지만 이들한테 사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도 다 안 남아있어 봐봐요. 여기에.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다 안 남아있고 350명이 다 듣죠. 어용으로 가면은 금속노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뿌리 자체가 없는 거겠죠. 금속노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금속노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옳은 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속노조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어용노조라고 우리 역사예요. 역사? 금속노조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금속노조 이전에는 만도기계 노조였었는데 네. 실은 저도 이제 짬밥이 안 되니까 노조 만들 당시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네. 선배들한테 들었던 노조 만들었던 배경이나 그 과정에서 해고당하고 징계당하고 뭐 구속당하고 이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넘어온 게 금속노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 금속노조를 부정하는 거는 나는 실은 우리 역사를 스스로 깡그리 다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워온 역사를. 네. 네. 저건 누가 봐도 회사가 만든 건데, 그거는 삼척통자도 다 알고 있어요. 법이 뭐 기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지키는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봐요. 자존심. 자존심? 네, 자존심. 의리. 의리? 네. 네. 사람에 대한 예의 네, 같은 네,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지칠 때가 있어요. 귀엽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전히 눈치 보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손도 못 내밀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실은 힘 빠지고 실은 사람이 밉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딱 이제 드는 생각은 그 뒤에 있는 회사를 보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안 그러면 지치거든요. 그 뒤에 이제 딱 버티고 있는 회사. 아, 저렇게 네. 나를 힘들게 한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뒤에 회사가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도록 예를 들면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성과금을 치사하게 준달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달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업노조 조합원들한테 근속 한 30년 되신 분들이 담배 피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2013년도 막 설왕설래 할 때 아, 공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참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어요. 서로 담배 피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넘어갔겠냐. 결국은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거죠. 고용이 불안하고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자기가 소위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옳은 거 그리고 정의로운 거 이런 걸 혹시 쫓다가 그리고 내 해고된 내 직장 동료의 안위를 돌보다가 자기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 생계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오는 이제 양심과 현실 사이에 이제 갈등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양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라고 그냥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한 거잖아요. 뭐 아예 처음부터 노예였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안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딱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 드는 기분이라는 건 정말로 더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돌아선 300분 네. 중에도 금속노조의 역사를 같이 했고 그렇죠. 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어떤 투쟁들이 필요한지 자기 몸으로 다 네. 만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섰을 때는 그 사람들 마음이나 어떤 상황 같은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 불쌍한 저희가 회사가 이렇게 저희 선점을 돌리고 그럴 때 맨날 관리자들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13년도 막 그 당시만 해도 회사 막 체증하고 뭐 고발한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노동과를 틀어놓고 파업을 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쿵쾅거리는 건 처음에 제가 노조 활동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 여기는 이제 끝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래요? 네, 현장에서 뭔가 파업가를 틀어놓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 전에 해고당하고 막 그럴 때 아. 저희가 노동가를 틀고 막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일단 50명의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정말로 컸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기업노조 조합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쌍한 거죠, 진짜. 그게 몇 년도 일이에요? 2013년도에 저희가 해고 당하고 그러면서 제가 뒤로 쭉 밀리다가 2013년도에 저희가 파업하고 안에서 지표를 처음 열었죠. 관리자들이 다 에워싼 상태에서 이렇게 딱 2시간에 10분씩 쉬고요. 근데 저희 조합원들은 한 시간에 10분씩 정도 쉬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와서 그냥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렇구나.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근데 보시도 보니까 이번에. 뺄게요. 명수소송이 왔다고. 뺄게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때 어쨌든 회사도 이 공간을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때 네. 명도소송 걸었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랑, 아니, 보시랑 콘테랑 똑같이 회사가 대응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여기, 변호사가 싼 변호사를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들이 공문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다네요. 노조 사무실을 조합원 숫자가 줄었으니까 비워라. 이거는 법에 걸리고 네. 저 노조 사무실을 다른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전해라. 이것도 법에 안 걸린다네요. 쟤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비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기 변호사를 네, 저기는 비싼 애들 명분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네, 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네. 처리를 하고 있어서 보시는 네. 아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보시 지회장님이 걱정 엄청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데 노조 사무실이 조합원들한테는 이게 진짜 집이거든요. 진짜 자기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뺏기려고 이게 놓였는데 그러니까요. 빨간 딱지 붙여놓고 나가라고 하는 형국인데 지금. 그리고 보니까 보시는 완전히 현장 가운데 네, 박혀있고 네. 상징성이 좀 네,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어영노조가 득세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보시나 컨티넨탈의 그 정말 강고한 투쟁들이 그 공간 안에 딱 있는 것 네. 같은 거야. 네. 와 여기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니 노동자들이 와서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 와서 쉬시고 근데 여기를 빼앗기면 정말 상실감이 너무 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도 잘 모르는 저도 드는데. 여기도 그랬었죠. 여기도 이제 쉽게 금속노조만 있을 때는요. 여기 예.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예예. 다 직고용을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운전 기사 분들까지도. 다 직접 고용을. 네.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저기 했고. 그리고 하다못해 저 밖에서 저기. 업체에서 네. 상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임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상여금 이렇게 나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금속에서 강제를 해가지고 주게끔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복수노조가 생겼나 할 정도로다가. 나 신혼여행 갔을 때 업체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요? 회사가 직고용을 간접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제가 그때 지부 상근 나가 있었거든요. 집행부가 이제 저희랑 이제 약간 다른 집행부인데.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상의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신혼여행 중에 금제 때문에 이렇게 뭐 간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하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당신 지체 집행부한테. 야, 이거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뭐가 문제냐. 임금 똑같이 주고, 고용 형태만 바꾼다는 건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말을 바꿀 거다. 아니면 달라요. 한 2년 있다가 간접 고용이니까 그냥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 직접 고용 시킬 수 있었던 배경도 회사가 당시에 파견법을 위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꼬투리로 해가지고 직고용을 시켰던 거고, 아주머니도 연세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랑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상여금도 만들고, 기본급도 올리고, 고용 형태도 어쨌든 노조가 직고용을 시켰기 때문에, 노조다 그러면, 이게 연대, 근데 연대라는 게 뭐, 집회 나가서 구호로 뭐, 연대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이제 자기 사업장에서 이게 그게 고용 형태가 어땠든지 간에 같이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일을 도모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 같은 이 공간에 있는 노동자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소급이 등급 나누듯이 이렇게.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을 마포 FM이라는 데서 무급으로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C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 PD가 돼서 라디오 방송 작가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겠다. 더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송 작가로 일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올 때 출입증부터 달라요. 아, 그래요? 그 PD 사람들은 이름도 적혀 있고 사범 사원 그 번호도 있잖아요. 저는 67번이야. 그냥 이름도 없고. 아, 이름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나는 대체 가능한 67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방송 작가들이 몇백 명이, 한 백몇 명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난 67번인 거고, 그 PD는 무슨 부서의 이름에 사진도 다 있고. 기분 더럽겠다. 네, 되게 그때 들어갈 때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심지어 약간 정해놓진 않았는데 들어가는 데가 달라요. 아, 출입구가 다른 거예요? 아예? 67번 단, 나처럼 비슷한 방송작가랑 임시 고용된 사람들은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병원비 아저씨가 불러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면서 내가 그 뒤에 졸졸 따라갔던 그 PD를 그때부터 기분이 더러워요. 그 말씀하니까 옛날에 네. 안양 만동기계 있을 때요. 네. 직원 식당이 있잖아요. 네. 식당이 사무실 애들 식당은 여기. 오, 나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나이 것 같다. 저기, 현장지, 네. 식당은 여기.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식당 자체가. 맞아, 맞아. 그냥 밥상 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노동조합 이제 저기 그러고 나서도 처음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 여기는 사무실 애들 가는 데니까는. 맞아요, 현장 그게, 노동자는 안 가. 그게 자연스러운 공간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도 제가 갔었, 그때에도 일부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바뀌게 된 게, 그 식당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노사협의. 노사협의? 노사협의를 식당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마이크, 여기처럼 마이크를 대놓고 밖에다가 스피커 빼놓고, 밖에 조합원들은. 와, 멋있다. 밖에 조합원들 모여가지고 그거 듣고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만약에 만두처럼 이 공간 하나를 만들려고, 그리고 그 정규직으로,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노조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싸움과,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 그게 당연해야 마땅하지만 그걸 쟁취하게 싸웠던 역사들을 알면은 딱 보면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또 그랬지? 말씀하셨죠. 91년도에 나도 있었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떤 노동자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저건 아닌데, 남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당연한 사람들은 저건 저거고 이건 그냥 자기가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저희도. 이게 뭐냐면, 그 복수는 생기고 나서 넘어간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넘어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비정규직이었는데 금속 노조가 정규직 시킨 사람들. 그렇구나. 왜 넘어갔냐면 그때 뭐 같이 활동했지만 그때 이 사람들 정규직 시키려고 우리 한겨울에 천방송하고 막 그랬어. 정규직 시켜줬다고. 왜 넘어갔는지를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노조가 이제 복수도 생기고 나서 이제 평가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다가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은 노조가 항상 대리해서 싸움을 해준 거죠. 아 대리해서 자기들이 자기 문제를 걸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동안은 노조가 힘이 세니까 노조 그냥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돼서 회사 힘이 세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자기가 스스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결국 회사라고 판단하고 제일 먼저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저도 막 보험 설계사도 하고 방송 프리랜서 작가도 하고 그게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들 했거든요. NGO 단체 이런 짬짬이 그러면은 모멸감 같은 거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어쨌든 큰 뭐 대부분은 거기 기업 노조가 있거나 아니면 산발 노조가 있어도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 사안 때문에 바쁘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현장에서는 그거를 노조가 만들어질 만한 사업장인가 도대체 그걸 노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없는데 방송 특히 방송 노조 생각할 때는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 싸움은 되게 쉽게 빼앗긴다는 맞아요. 느낌도 진짜 많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든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뭐 앞에 지인이라고 있을 때 그때도 당사자들이 주체가 없어지면은 이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싸워야지만이 옆에 연대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데 열심히 싸우다가 주체가 딱 근데 뭐 하긴 뭐 유성기업에 비하면 근데 난 유성기업 안광호 열사 문제 터지고 나서 안녕하세요 안광호 열사를 친한 건 아닌데 인사도 하고 나랑 나이 차이 한 살밖에 안 났는데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거든 안광호 열사 문제 터지고 나서 유성기업 집회 가고 이러면서 유성기업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듣잖아요. 네. 저번에 발언하는 거 들으면서 네. 아, 나 좀 놀랐어요. 왜요? 와, 정말로 악랄하게 하는구나. 유성에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이랑 여기랑 보시가 더 잔깨가 많고 교묘한 회사다. 왜냐면 분노를 계속해 삭히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들 긴장도나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지거든요. 왜냐면 안 밟으니까 계속 안 밟으니까 딱 그 정도 딱 줄을 딱 그 정도 강력만 딱 놓고 잡고 있으니까 야금 조금씩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살라고 그러면은, 야, 요 정도는 참아줘야지. 모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모자도 그런 거죠. 모자도 안 썩썩거든. 근데, 야, 저거 모자 써야지. 저기 현대차에서 수주를 준대. 그러니까 우리 좀 참자. 모자 쓰자. 근데, 모자 썼어요. 모자 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줄어들고 수주는 줄어들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야, 이걸 우리 다시 이렇게 감수하고 했는데, 그러면 좀,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 이제는 뭐, 그냥 써야지, 뭐, 어떻게. 기업노조 조합원들 하는 거고, 금속노조는 뭐, 이렇게, 계기는 조합원들은 계기고, 그냥 뭐, 쓸란다 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 아까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깨졌냐. 회사 칼만 뽑았는데 왜 다 쓰러진 거냐. 슈퍼 낙엽처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주체화 문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막 나눠서 토론도 하게 해보고 뭔가를 결정하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이게 뭐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합원들이 그쪽 구역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파업을 결정하고 저기 그래서 조문을 직접 간다든가 자기네 구역 조합원들이 네. 그리고 가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느끼는 바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기분 너무 좋더라고. 그 저는 일단 우리 조합원들이 일단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싸움은 유성이나 이런 데처럼 팍 터지고 치열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아기자기하게 그런데 여기 나름에서는 정말 전쟁처럼 하루하루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처음에는 어우 죄송해요. 조합원들이 이게 약간 온실 속의 화초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복수노조라는 큰 경랑을 만나서 싸우고 버틸 수 있을까. 아, 참 내가 참 오만하고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조합원들이 싸우는 거는 그 인간다움을 지키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감히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의 자존심도 살 수 없고 사람의 명예도 살 수 없고 돈으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 몸으로 다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고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돈 수천만 원을 줘도 우리는 안 가고 이 사람 지키겠다 이런 조합원들 이제 일단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싸움의 의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실은 당장 유성투쟁에 네. 다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슷한 얘기인데 유성투쟁은 저희 입장에서도 실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투쟁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 번도 이긴 케이스 한 번도 없어요. 네. 복수노조 있고 다 패배라고 네. 인식하고 그래서 복수노조가 생기면 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노동자들은 직장, 네, 다, 직장 폐쇄 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발레어만동 뭐 유성 이런 데 쭉 보면서 공포인 거예요. 생겼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 축풍 나눔처럼 떨어진 건데 거기에 제동을 제대로 건 게 유성기업이죠. 그래서 유성기업 투쟁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제가 아마 다른 사업장 문제가 전 제가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도 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유성기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한테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과연 유성기업만 그렇게 했겠느냐. 노조 부품사들 다 그렇게 작살 낸 거다. 다만 유성기업만 드러난 거다 문건이. 유성기업이 현대차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는 실제 마음 같으면 우리가 같이 파업이라도 해서 양재동으로 다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유성기업 한강우열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실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후에 이제 아마 우리랑 같은 고통을 겪는 사업장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콘티넨탈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힘 모으고 이렇게 서로 어깨 걸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고 그래서 끝내는 이겼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합원들이 아 그래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싸웠어 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시절 반드시 올 거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거기로 가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네. 싸우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같이 네.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이거 뭐, 우리 싸움에 뭐 집회 온지 와주세요. 뭐, 우리 뭐, 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예. 여기도 하여튼 세종 공장에도 네. 노동자들 50명이서 하루하루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거 같아요. 네. 네. 한강호를 살려라! 죽였다! 한강호를 살려라! 한강호를 살려라! 열사 정신! 동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